H 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입니다. 그날의 일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우,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인데요. 대구광역시에서 불상의 범인이 7세 아동에게 황산을 부어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사건입니다. 그날의 일기의 두 번째 시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7세 김태환 군에게 정체불명의 남성이 황산을 붓고 달아났습니다. 1999년 5월 20일,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은 태환 군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아노 학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태환 군은 집에서 나선 지 불과 10분 만에 상상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갑작스런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범인은 태환군의 뒤에 다가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황산을 쏟는 묻지마 살인의 행태를 벌였습니다. 황산으로 인해 태환군은 눈이 멀었고 식도와 기도가 탔습니다. 그렇게 태환군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집을 향해 기어갔고 어머님은 이를 보고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 사건 현장에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지만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농아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태환군이 사경을 헤매면서 지목한 한 명의 범인이 있었는데요. 그 범인은 바로 치킨집 아저씨였죠. 하지만 치킨집 아저씨는 완강히 범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부인했고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한때 치킨집 아저씨가 자살을 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지금까지 생존해 있으며 태환이 부모님과 대질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49일간 엄청난 고통을 겪다 떠난 태환이. 그런 태환이를 보던 가족들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태환이에게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태환이 사건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당시 수사기법 중 면담, 진술기법과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태환이는 당시 치킨집 아저씨를 수차례 지목했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수사기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로 2014년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태환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에 큰 역할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태환이 사건은 재항고가 기각되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많은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히는 데 기여한 일명 태환이법. 태환이의 어머니가 작성하신 태환이가 죽던 날까지의 49일 병상일지의 한 구절을 읽으며 오늘 그날의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가 태환아, 엄마가 진정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먼 훗날 널 만나면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